가리고 도와 강변에 나부켜 있는 곳 흐르는 물결 꽃바다 이루고 지저귀는 새 여기가 단역강 이어차 배를 저어 달 그림자 깨어치고 은파연을 이려 편주 동실면아 간다 동실면아 간다